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6월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과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을 해왔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시간은 역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발견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안에 약한 것은 무엇인지 혹은 병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해에 가시면 회현객당이라고 있습니다. 작년 회현객당의 매출이 1억이었습니다. 회현객당은 뭐하는 곳이냐면 카페입니다. 커피 팝니다.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커피만 팔지 않고 커피도 팔고 참기름도 팝니다. 이상하죠? 커피숍에서 참기름 팝니다. 김해 지역에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 뭐 생명 나눔 무슨 단체라고 있는데요. 그 단체에서 그 할머니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회형객당이라고 작은 커피숍을 만들었습니다. 안에 들어가시면 테이블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죠? 몇 평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들, 폐지를 줍던 할머니들이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해서 거기서 몇 분이서 이제 시간마다 돌아가시면서 커피도 내리고 이렇게 합니다. 커피 가격 쌉니다. 뭐 1,000원, 2,000원, 비싸면 3,000원쯤 합니다. 뜻이 좋고 커피가 비싸지도 않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깨를 볶아서 내린 참깨를 팝니다. 거기서. 그래서 참깨도 팔고 커피도 팝니다. 회형객당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는 할메리카노입니다. 할메 알죠? 할메. 할메리카노가 가장 유명합니다. 예. 네. 할머니들이 판다고 할메리카노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커피숍 바로 앞에 이렇게 코너가 있어요. 원래는 하나입니다. 제가 사진을 두 개 넣은 거지만 이렇게 조그맣게 코너를 하나 만들었는데 회형객당 컵라면 편의점입니다. 여기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니까 여기는 생명나눔재단, 뭐 회형당,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기아자동차 정비 뭐 센터 그 후원을 해서 컵라면하고 뜨거운 물이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기로 이렇게 그냥 놔두면 아무나 와서 집어먹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요긴할 때 허기를 달래실 수 있도록 늘 컵라면이 거기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도계시장을 우리가 끼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주변에 폐지를 파는 곳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 그거 있죠. 이렇게 쓰레기 버리고 하는데 주변에 폐지를 줍고 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꽤 됩니다. 제가 세어보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의 건물 뒷건물에도 폐지를 쌓아두는 곳이 있고 늘 거기서 폐지 줍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상당히 오래되셨죠. 그분들은 다. 그래서 우연히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가 84세 되신 그 할머니를 이제 만나게 돼서 이제 그러니까 돼지국밥 하나 또 사드리게 되고 과일도 좀 사드리게 되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좀 고민해 보기는 아 우리가 이 지역에서 뭐 컵라면 편의점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좀 해보면 어떨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앞에 설치하고 두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 저 편의점이 있는데요. 편의점하고 우리가 뭐 계약을 맺어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된 쿠폰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볼 때마다 길거리에서 하나씩 드립니다. 우리가 이거 드려서 저 집 가면 뭐 컵라면 드립니다. 뭐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번씩 가서 쿠폰 들어온 개수대로 우리가 정산에 돈을 드리면 되겠죠, 이제. 혹시 이런 방법이라도 가능하다면 뭐 그런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기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되고 뭐 설치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아이디어를 내면 우리가 지역을 정말 예수님을 또 전하며 사랑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 쿠폰에는 다른 거 필요 없겠죠. 전도 내용 적어놓으면 됩니다. 쿠폰 해놓고 이제 뭐 교환권 한 글자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적어놓으면 되니까요, 이제. 그러면 그분은 그 전도지를 안 버리시겠죠. 그게 있어야 컵라면을 드릴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갑자기 지금 순간 떠오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뭔가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풍성한 삶을 살고 누리고 하늘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너무 귀한 것을 전하니까 돈을 좀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막 우리 돈 좀 받아야 되죠. 예, 세상 이렇게 좋은 걸 전하는데 돈 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너무 귀한 걸 전하니까. 근데 사실 그분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신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빚을 지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깨달으시면 은혜를 나누십시오. 값없이 그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할 수 있는 기회들, 우리 안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기를 원합니다. 자, 얼핏 떠올랐는데 쿠폰 이 아이디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라면 우리가 이 지역 상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큰 돈 아니지만 팔아드릴 수 있고 뭔가 공간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또 지금 아이디어는 우리 1층에 그나마 좀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 테이블하고 의자라도 좀 갖다 놓고 앉아 쉬시라고 뭐 그런 건 할 수 있지 않을까. 얼핏 뭐 그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이 지역사회 안에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교회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cts chapter 4, verse 32.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예.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Acts chapter 4, verse 32. 우리 같이 이렇게 우리 말씀 읽을 때 같이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같이 일어나셔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아멘. 아멘. 필요하시면 뒤에 성경이 있습니다. 미에 자기 성경 사야 돼. 내 성경이 있어야 돼. 시스터 로이나, by poor man, for his own Bible. 신이.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자리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One heart, one soul. 한 마음, 한 뜻. So then they focused on the Jesus Christ.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였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죠. Acts chapter 9,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큰 박해가 있었고 성도들은 박해를 피하여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곳곳으로 흩어진 그들이 숨어있지 않았고 그 이곳 저곳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도 복음이, 갈릴리에도 복음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그들의 기쁨이 더해졌습니다. Acts chapter 20 and 28.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세워진 교회들 안에 감독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약시대를 살아가진 않습니다. 구약시대처럼 제사장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질서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오해합니다.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똑같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만 그들을 인도하는 감독자를 또한 세우셨습니다. 그 감독자는 구약의 제사장 역할이 아닙니다. 그 감독자는 나보다 앞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표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내가 예수님은 이제 볼 수 없지만 그 사람을 통해 보고 배우고 그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언젠가 내가 그 사람조차도 뛰어넘어서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고 배웁니다. 제 연약함도 보시고 제 좋은 점도 보십니다. 제 연약함은 여러분이 용서해 주시고 제 안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들은 여러분이 보고 배우시고 닮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생 제 밑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가 원하기로는 여러분 모두가 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저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지만 여러분을 종삼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지만 동일한 형제와 자매 안에 머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나를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나를 통해 언젠가 나를 뛰어넘어서 나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감독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역할이 다르죠. 그것이 신약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세워진 담임 목사의 제자부터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사람 앞에 충성하고 훈련받지 못하는 사가 눈에 보이진 않는 예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 앞에도 충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 우리가 함께 훈련받아가는 것입니다. 감독자로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식당들은 비법이 있습니다. 그 비법이 그 식당을 대박나게 만들죠. 돈을 벌 때도 비법이 있고요. 음식을 만들 때도 비법이 있고 일을 할 때도 비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뛰어넘는 비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이 저를 뛰어넘는 비법은, 아, 이게 쉽게 알려주면 안 되는 건데, 원래 장사는 쉽게 알려주면 안 됐습니다. 비법은 원래 공개하면 안 되는 게 그거지만 여러분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뛰어나는 것은 이제 여러분 몫입니다. 비법을 제가 공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꿈을 갖고 있는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아니면 무슨 직업을 갖고 싶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대답을 합니다. 없다란 친구도 있고 있다란 친구도 있습니다. 비법이 뭐냐면요. 비법은 꿈, 비전, 소망, 기대, 계획이 없어도 안 되고 있어도 안 되는 것이 비법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꿈이 뭐야? 난 의사가 되고 싶어요. 틀렸습니다. 안 됩니다. 꿈이 뭐야? 물어봅니다. 난 없어요. 그것 역시 틀렸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있어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꿈이 없죠? 내가 꿈이 없는 거죠, 내가. 누가 꿈이 있습니까? 내가 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있어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온 천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있습니다. 내가 없고 내가 있습니다. 평생 예수 믿지만 오늘은 내가 그게 없고 내일은 내가 그게 있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위대해질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꿈, 나의 꿈, 그 꿈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해 가지신 계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중요합니다. 그럼 나는 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 꿈이 무엇인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묻고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 내 삶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최소한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구상하고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공부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뛰어난 것입니다. 장사 비법이 뭐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구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섞으면 맛이 없다 이겁니다. 고수를 모셔다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비율을 이렇게 하라고 하고 이렇게 뭘 짜라고 하고 이렇게 뭘 흔들라고 하고 이렇게 섞으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스타일이 있고 내가 만들고 싶은 계획이 있고 내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걸 그만두고 그 고수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 만듭니다. 그럼 맛있습니다. 그럼 장사가 됩니다. 가게 문을 열었는데 나의 고집, 내가 원한다, 내가 있다, 내가 없다, 내가 한다. 정말 나 자신이 검증된 손맛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취미삼아 열었다가 취미삼아 닫아도 되는 그런 장사가 아닙니다. 하다가 뭐 안되면 문 닫으면 되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가게 문을 열었다면 반드시 성공하셔야 됩니다. 가게 문을 열었다면 반드시 대박이 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박나는 비결과 비법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있어도 문제고 없다라고 해도 문제입니다. 왜? 다 기준이 납니다. 나. 내가 꿈이 있고 내가 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향하신 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린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주님이 나한테 무엇을 해줄까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됩니다. 평생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시는가 이루지 않으시는가가 나의 관심입니다. 액트 챕터 2 verse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액트 챕터 5 verse 42.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Acts chapter 5 verse 42.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집 제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아멘. Every day.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근데 뭐 했단 말입니까? 그들이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냐 말입니까?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Jesus as the Christ.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The meaning of Christ. The anointing.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세 부류,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 In the Old Testament, three kinds of people they need to be anointed. The one priest.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내 인생의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 뭐죠? 예배를 인도합니다. 아멘.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며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십니다. The second is prophet. 두 번째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가 뭐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Prophet, he showed the way.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예언자는 그 길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Jesus said, I am the way.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예언자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The third is the king. 세 번째는 왕이십니다. 그가 왕이라면 우린 그의 백성입니다. 왕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입니다. He is our king, so we obey his word. 그가 왕이심으로 그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는 내 인생의 구원자이긴 하시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대제사장이십니까? 그가 나를 구원해 주긴 하셨지만 그가 내 인생의 예언자이십니까? 그가 나를 구원해 주긴 하셨지만 그가 내 인생의 왕이십니까? 아니라면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예언자로 우리의 왕으로 그분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우리가 한 단어로 그를 주님 이라고 부릅니다. He is our the great priest and prophet and the king. So we call him the one word Lord.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안에는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예언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한 단어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비법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비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This is the best solution our life.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 교회가 했던 일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집에서 떡을 떼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기쁨을 나누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순전한 마음을 나누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였다. 아멘. 우리가 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것을 초대교회에 설교하였고 또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열두 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를 때에 초대교회는 이미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그 시작부터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방 선교의 사명을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방을 선교하는 것,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Church in Act,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셀가족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바프티즘, 초대교회에 침례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Receiving Holy Ghost, 초대교회에 성령받는 모습이 있었고 성만찬이 있었고 양육으로의 가르침이 있었고 교회의 리더, 즉 장로와 감독자가 있었고 티처,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고 초대교회 역시 laying on of hands, 안수가 있었고 또 초대교회의 열방 선교를 위한 회의,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요소 가운데 어느 것은 약한지 혹은 어느 것은 병들어 있는지 혹은 어느 것은 정말 능력을 뻗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한 단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나의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인생에 그리스도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